이 수련의 기간이 파리로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파리로 광복절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한일합방 입고 난 다음에 1945년 8월 15일이 될 때까지 이 기간을 일제가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한일합방 이후에 1910년부터 1919년 3월 1일 이전까지를 보통은 우리 학생들 대학 청년들 다 배웠을 거고 무단 통치 기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헌병들이 통치를 하는 겁니다. 영장 없이 누구든지 마음에 안 들면 체포가 가능하고 아무 이유 없이도 4개월간 구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80대까지 대형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11년에 조선사람이 1만여 명이 태형을 맞았는데 1919년 3.1운동 바로 직전에는 4만여 명이 태형을 맞은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식민지로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태형을 때리는데 별다른 것이 다 있습니다. 길가에 가로수를 깎으면 5대, 우통을 벗고 일하면 10대, 집앞 청소를 안 하면 또 10대, 자기 집 개를 잡는데 신고를 안 하면 40대를 때렸습니다. 나무를 허가 없이 벌목을 하면 50대. 재미있는 것은요, 덜 익은 감을 판매하면 80대를 인권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언론이나 출판이나 모이는 집회 결사의 자유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1920년부터 30년까지를 문화 통치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의도적으로 일본을 좋아하는 친일파를 양성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사람들을 다 분열시킬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 때문에 임시정부의 독립신문에 주필을 했던 이광수 씨가 사랑한 여자 때문에 친일파로 변절을 합니다. 이때가 그런 시기인데 친일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1930년대에서 40년대 광복절 이때까지를 민족 말살 통치 기간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쌀을 농사를 지으면 가져가는 겁니다. 미국 봉출 이렇게 표현 붙였죠. 그 다음에 쌀을 다 가져가고 식량을 배급을 시키시는 쇠붙이 봉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 집집마다 부엌칸 하나는 빼놓고 모조리 다 쇠붙이들은 다 가져갑니다. 북쪽 지방에는 군수 공장을 세우고 양을 뭐라죠? 양 사육하도록 합니다. 남쪽에는 면을 생산하도록 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군수품으로 또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때가 바로 신사참배가 일어나고 이름을 일본말로 바꾸는 우리 소원목사님 히로 기록자 이 창시 개명이라는 그런 때입니다. 조선어와 조선 역사는 교육이 금지되고요. 그 다음에 징병, 위안부, 징용 다 이 1930년에서 45년 사이에 특별히 1937년대 이후에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이 다 친일파로 돌아섭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친일파가 되어야 그나마 가족을 먹고 먹여 살리고 이럴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친일파가 그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광복은 보이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식민지 하에서 고통을 간접이든 또는 TV를 통해서 경험한 민족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꼭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미디안 광야 40년의 삶을 모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였습니까? 나그네. 루엘의 이드로의 딸들이 그날따라 빨리 들어왔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집에 빨리 왔느냐? 그랬더니 딸들이 대답하죠.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남자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주고 양떼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이 미디안의 딸들은 모세를 보면서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한 거죠. 이때부터 모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애굽 사람도 아닌데 애굽을 자랑하려고 오지도 않았는데 나는 누구인가? 그저 내가 미디안 사람도 아닌데 고민을 시작하죠. 입고 있는 옷, 어투 이런 거 다 애굽 사람 같은데 나중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게르손. 무슨입니까? 거기서 나그네로 딸이 말입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죠. 아, 신자의 인생은 나그네구나. 애굽이 고향도 아니고 돌아갈 것도 아니고 미디안도 고향도 아니고 신자의 고향은 하늘 도성이니 이 땅에서 나그네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죠. 모세는 이렇게 40년을 통해서 게르솜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모세예요. 근데 이쪽을 한번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23절을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된 노동, 고역, 이 힘든 것 때문에 탄식하고 그 고통으로 부르짖고 그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탄압받고 있었는지 착출당했는지 울음소리와 탄식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사무칠 정도였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것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탄압했던 왕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누가 들 새 왕이 들어선 겁니다. 마치 박근혜 전 정부가 끝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처럼.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달라지겠지. 희망이 있겠지. 뭔가 조금 더 좋아지겠지. 새 왕이 들어서면 바뀔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책이 변해서 조금은 쉬워질 것 같았었는데 해가 지나고 다른 왕이 들어섰는데 고통과 고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변한다고 해서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자기의 현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1년 살고 10년 살고 조금씩 조금씩 생활이 나아지는 맛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참고 힘을 내고 바라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도 살아도 똑같은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함이 이거였습니다. 지금 현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도 너무 힘든데 시간이 지나 왕이 바뀌었는데도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고참하겠습니까? 고된 노동은 굉장히 힘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40년을 어디에 살았습니까? 왕궁에 살았습니까? 그리고 또 40년을 어디에 소련받습니까? 미디안 광야. 그럼 모세가 태어나서 80년입니다. 그런데 태어나기 전부터니까 그 오랜 세월을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탄식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싫어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부르짖다. 고통의 외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앓는 것처럼 싫어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한계 상황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하늘이 사무칠 정도로 그렇게 삶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탄식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80년 이상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절망을 23절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두 개의 성을 짓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짐을 지게 했고 게다가 농사도 짓게 했고 벽돌을 굽게 했고 어려운 일들을 노예처럼 시켰습니다. 번성하고 강해진 것을 막기 위해서 삼파를 동원해서 남자를 다 죽입니다. 우리가 일제의 시대에 살았지만 자식을 죽이는 그 정도의 정책은 쓰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실패하자 개혁령을 선포해서 남자 아이가 나오면 바로 잡아다가 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나의 마음에. 그런데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미디안의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교회는 고통 이것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월도 고통에 고통에 분노에 분노에 노역에 노역에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희망이 없는 시간들 그러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모습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자의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의 현실 어떨까요? 하나님이 침묵하며 하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가 준비됐을 때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왕자로서 40년 동안 리더십을 잘 발휘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시켜놓고는 또다시 40년을 미디안 광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이 삶의 현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신자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귀의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소나에 있었습니다. 탐욕의 노예였고 돌길이 없는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신자라는 이유로 이 땅을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황금, 쾌락, 야망, 숱한 속박들을 이겨내기 위해 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지칩니다. 그래서 그 죄가 가져온 고통들이 늘 우리를 위협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대로 두시나이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쳤던 것처럼 외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나이까? 신자는 어떤 시대를 살아도 그 시대가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 살겠다라는 그 길을 가는 순간부터 세상은 여러분들을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은 항상 대치되게 되겠습니다. 아무리 병을 하고 살기 좋은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신앙의 문제에서만큼은 절대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의를 추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신자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힘겨운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도 동일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고통이 없다. 신자가 아닐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가치관이 똑같으니까. 기독교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신앙적인 이유로 살아간다면 별회를 받지 않고 성공하고 진급하고 넉넉하게 살고 이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어느 시대에 살아도 고통 중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죄와의 싸움에서 지치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렇게 침묵하시나이까? 탄식하고 부르짖고 어찌하여 정의는 사라졌나이까? 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러니까 상한 심령으로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자는 그러니까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거한 40년의 세월을 날짜로 하루하루 바꾸면 14,000에서 15,000 날 정도가 됩니다. 한날 한날이 모세에게는 나그네 훈련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15,000일이 고뇌의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 비참하고 형편없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24절과 25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4절과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4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시고 아셨다. 기억을 하자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돌보다 관심을 갖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관계가 아주 성적으로 친밀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영혼에 뒤엉킴이 있을 때 나오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손을 쥐었다 놓고 멀리서 견디나 안 견디나 보자 이렇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밀하게 그 고통의 자리에 영혼의 뒤엉킴으로 함께하고 계셨다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애굽의 노예 때문에 신음하고 부르짖었는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고통 소리 들으시고 짓눌리는 고통 소리 애굽 사람들의 수많은 부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면 억압하는 그 고통 소리 아들들을 죽임으로 말며 계보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고통 소리 힘겨운 삶의 자리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기 싫다 징징대는 너희 싫다 불평하는 소리 싫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3장 7절에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3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소원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당부자로 말미암아 누구지를 보고 그 의심을 알고 내 백성의 고통을 뭐라고 합니까? 보고 아니라 분명히 보고 아주 똑똑하게 보고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뭐라고 합니까? 확실히 보았노라. 자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심령에 쌓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는 성령 8절 보면 내가 내려와서 듣고 보고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려오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통의 연속의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왕이 바뀌니까 정부가 바뀌니까 조금 좋아지려나 했는데 애굽왕이 죽었는데 여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 시름합니다. 끙끙 앓습니다. 그 백성들의 아름이 부르짖음이 되어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 절규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소리, 신음 소리를 보고 그 고통을 듣고 그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려오셔서 돌보신다 이렇게 표현.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야다입니다. 여호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구체적으로 야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두어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억하시고 품어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것은 마치 내 영혼과 뒤엉켜서 함께 씨름한다는 것이다. 고난받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에 깊이 아시고 동참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롯이 당할 순환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롯과 그의 식구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번제의 가장 고독스러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내가 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기를 낳지 못한 나의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레아의 고통과 야곱의 고통을 또한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굽어보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 천민종 하갈과 그 멍청이 아들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그때도 기억하셨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확실히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안고 일어서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자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의 근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는 적들의 심지조차도 그 가령 상한 갈대, 곡갑결과 같은 상한 갈대조차도 그 상한 마음의 현장을 주님이 돌보시고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형태를 보고 계시며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며 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근심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한날 한날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겨운 몫에 대해 무관심하지도 않으셨고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 준비했던 여비라는 사람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과 우리 중에 함께 텐트를 치고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연약함의 자리에, 근심의 자리에, 마음의 상처의 자리에, 인생의 근심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물을 아무도 알아줄 것 같지 않는 자리에 계십니까? 심령의 고통의 자리에 계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주 은혜의 눈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내 마음 보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계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현실을, 홀로 울고 앉아있는 그 자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소망이 하나하나 사라져가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심지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그 순간조차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집트가 혁명을 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이 재미있게도 하나님이 전체 그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24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해요. 누구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현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족장들과 세우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실행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기억하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언약은 뭡니까? 내가 너의 왕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기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3장 7절에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온다 표현을 쓰는데 3장 6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 큰 그림을 그려가는데 자기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개입하기 위하여 드러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했던 그 언약대로 애굽 왕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르짖음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를 실행하는 일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탄식의 기도 소리가 역사를 진행하는 매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못에 찔린 피, 가시관에 찔린 피, 창에 엿 찔려서 옆구리에 나온 피가 우리의 언약의 피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여러분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탄식 소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움직여가는 역사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그 일의 동기와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겨운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삶의 자리에 포기해버리겠습니까? 단지 한 개인의 탄원인데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가는 일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울부짖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을 듣고 역사의 큰 그림 한 발짝을 옮겨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근심을 듣고 보고 알고 이 내려오는데 우리의 타운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내려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내려오셔서 개입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해방시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힘겨운 삶의 자리에 다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울어도 좋습니다. 탄식해도 좋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이대로 삶을 살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며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참하다고요? 연약하다고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겠다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기억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부르짖음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의 자리에, 핑계의 자리에, 변명의 자리에 앉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얘기해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들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의 고통, 신음하는 눈물들, 우리 마음의 근심과 상처들, 다른 사람은 몰라 주님은 아십니다. 한없는 은혜를 우리 심령에 부으셔서 눈녹듯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력한 개입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었듯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이시여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전과 깨닫게 하시고 굽혔던 무릎을 펴게 하시는 은혜가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